병이 아닌 쇄골용도자 김종훈 동지께 제5차 백두산 위인칭 성국제 축전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경이 아닌 최고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에게 축전 참가자들을 대표해서 2017년 백두산 위인칭 성대회 몽골준비위원회 위원장과 빌지크 조선친선협회 소기장이 전달했습니다.